HUBS. Ding-dong, 가꾼 빵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허브스 제빵소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나니 이제 정말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10월의 첫 주, 이번 달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달을 시작해볼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저희 같이 정해봐요. 예를 들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강의를 더 열심히 들어야지, 혹은 아침밥을 꼭 챙겨 먹고 나가야지, 와 같은 사소한 것도 좋아요. 저는 새로운 달에 들어설 때마다 이러한 다짐을 합니다. 한 달을 더 열심히 살 원동력을 주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잠시만요. 왜인지 오늘따라 학교에 활기가 돈다 했더니 바로 오늘부터 진행되는 한양대학교의 축제, 애안제 때문이죠? 그럼 저희의 다짐은 전면 수정입니다. 우선 대학교의 꽃인 축제부터 열심히 즐겨보자고요. 라치오스 때의 열기를 이어받아 애안제도 멋지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신나게 놀고 배가 고파질 여러분을 위해 든든한 빵을 준비했어요. 오늘의 갓 구운 빵은 무엇인지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메시지 life's out of maintain your life's like tay yeah yeah yeah yeah 가끔은 쉽게 발을 빼 분명히 꿈씩 밝게 신발을 사는 사람이 있어 yeah yeah 취소감을 가는 김승민의 내 기쁨은 너가 벤틀리를 끄는 거야 아무 답이 없대 no no no yeah 남겨지긴 싫고 떠나는 것도 두려워 사람은 잘만 왔다가 떠나는데 선택지가 있는데 안 좋은 결정에 대해 난 돈은 그럴 때 쓰려고 버는 건데 난 지켜야만 하는 게 너의 자존심인데 얘 다 지키면서 살 수만은 없기에 답이 없네 아무 답이 없네 집에 오는 버스에서 아이처럼 밖을 쳐다봤겠지만 넌 살짝 독해지는 걸 느껴 어른처럼 짐을 싸고 떠날 거야 Even if I lose you 나이키를 신고 멀어지는 거지 같은 거리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 괜찮냐 못선 넌 Oh no 아이처럼 Maybe or not Maybe or not 혼자 다 참아만 했나 봐 멀어지는 거지 같은 거리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 괜찮냐 물었어 넌 Oh no 아이처럼 Maybe or not Maybe or not 혼자 다 하고 난 널 도와주려고 만나지 구해달라 한 적 한 번 없이 혼자 풍대 감지 난 네 등 뒤에 있어 또 등은 손 안 닿고 혼자 낑낑대는 너를 보면 장전된 총 얼굴에 대고 살아가는 것만 같아 넌 나무 위에 올라간 새끼 고양이 같은 거 아니라고 혼자 그냥 두라고 슬퍼하게 두라고 혼자 슬퍼해서 좋을 건 또 뭔데 Monday to Sunday One day to 평생 너가 white puppy나 마시며 수다 나 떨길 바래 세월가면 잊혀질 점수 따위 연연하지 말고 너의 다이스 낮게 나오면 나에게 말해 너의 하루가 매일 행복일 순 없겠지만 내 역할은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건 널 다치게 한 하루를 용서하지도 말 건 물 밀려오듯 올 거야 위험은 파파이볼 그 위험은 다 나의 건 넌 알아둬야 해 이걸 언젠간 나 역시도 무너져버리고 말 거야 이 거지 같은 세상서 혼자 불가능하겠지만 그때 가서 너의 가족을 꾸리게 될 거야 너무 좋은 거리엔 항상 거짓이 섞여 있어 사람을 곁에 두되 너무 믿지 말 건 내가 너한테 그랬었던 것처럼 무조건 너의 아이들을 절대적으로 지킬 걸 오븐에서 갓 나온 오늘의 노릇노릇 맛있는 빵은 바로 고로케입니다. 고로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은근 접하기 어려운 빵인 것 같지 않나요? 본래 정통 고로케는 으깬 감자에 볶은 양파, 다진 고기 등의 재료를 섞어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밀가루를 묻힌 다음 푼 달걀과 빵가루를 입혀 바삭바삭하게 튀겨낸 요리입니다. 코로치케, 크루케토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고로케로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이름을 듣고 어느 나라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당연히 일본이겠지 라고 생각했었지만 고로케는 프랑스의 크로케트에서 유래된 음식이라고 합니다. 크로케트란 바삭바삭한 소리가 난다는 뜻으로 동사 크로케르의 전미사가 결합하여 자꾸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름만으로도 바삭바삭하게 튀긴 고로케의 식감을 잘 표현해주고 있네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로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고로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보면 더욱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음식이 일본의 고로케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다음 슈퍼마켓, 편의점, 빵집, 고로케 전문점, 심지어는 정육점에서도 판매하는 대중적인 요리로 변화하는데요. 정육점에서는 남은 짜투리 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고기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고로케를 판매하는 상점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건 바로 목재가 대부분인 구조상 집에서 튀김 음식을 잘 해먹지 않는 일본의 가정집의 특성 때문인데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비오의 런미 리믹스. 대체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해. 기분이 너무 bad day. 침대가 허전해 잠이 안 오잖아. 재미 또 없어 TV 쇼너 데리고 놀던 pretty boy 그 고민을 내게 털어놓던 너의 표정이 아직 선명해. 소파이빈의 향기가 비릿해 몸이 자꾸 빠져 깊이에 미리 알아도 난 이리 멍청하게 행동을 해버린다니까.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Now I say I love you, so I love you. Now I say I love you. 나 아프더라도 몰라. I say I love you, so I love you. Now I say I love you. 나 아프더라도 몰라.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Now I say I love you, so I love you. Now I say I love you. 나 아프더라도 몰라. I say I love you, so I love you. Now I say I love you. 나 아프더라도 몰라. I love you. 앞서 말한 가정집의 특성 때문에 가게에서 사와 밥 반찬이나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격은 고로케에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속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으깬 감자가 들어간 감자 고로케의 가격은 아주 저렴하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태풍이 다가오면 재난을 대비해서 간편식량으로 고로케를 사둔다고 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음식들은 고열로 인한 기름 코팅 효과 덕분에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잘 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재난 음식으로 굉장히 적합하네요. 그렇지만 일본에서 고로케가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898년에 크로켓 요리가 일본에도 전래되었지만 유제품을 사용한 고급진 크림 코로케가 주류였기 때문에 돈카츠, 스테이크보다도 비싼 음식으로 여겨져서 서민들은 맛볼 수 없던 요리였죠. 하지만 1920년대에 감자 고로케가 보급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정육점에서 일을 하던 아베 세이로쿠의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지금의 고로케로 자리 잡기까지 아베 세이로쿠의 나비 효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자, 그럼 한국으로 넘어와 우리의 고로케는 어떤 탄생 일화를 가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왜인지 고로케가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에서는 이름만 유래했을 뿐 음식 자체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릴러 말지의 시티 라이트. 도망가 from the city lights. 도시의 빛을 피해 불빛들을 피해 도망가 from the city lights. 더 밟아 나는 빨리 너도 갈래 같이 도망가자 마지막 담배 멀리 후후 보러 후후 얼굴 보자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나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지 말아줬으면 해 실망 사인 일들은 내 기만에 택배는 와있대 집 앞에 오늘 하루는 큰일 났네 그날 가루 왔네 못 깨어났나 아직도 꿈만 내 여기저기 사고는 틈만 되면 일어나지 두통은 일상 같아 남들은 내 성격이 불같아 아직도 나는 지러려와 쿨한 게 심사폰도 끄고 올라타 차에 몸을 흘리고선 음악 소리 키워줘 날 찾을 수 없게 누구도 들을 수 없게 미쳤다고 하겠지만 못 찾을 거랬지만 도망가 from the city lights 도시의 빛을 피해 불빛을 피해 도망가 from the city lights 더 밟아 나는 빨리 너도 갈래 같이 도망가자 시끄러운 얘기 머리 짙은 머리 옆거리땐 Baby 한번 너의 눈물 막으면 내가 좋아하니 이제는 지쳤어 이것이면 미쳤어 마지막 잔이 나를 치료해 The city's like crayon that we on the sea on But blizzards coming from our brain What should turn Napoleon 취해서 보는 모든 건 나의 화려한 새벽이면서 동시에 또 외로운 낮이기도 지쳐 신일리가 이 도시에서 난 인천이 누구든 믿지 않을 수 있다 믿으니 서랍 어딘가에 넣어도 난 스피디를 찾아 오늘 따라 지를 맞은 내 마인드 맵을 잘라 반복했던 그 반대로 됐어 원컴이 넘 도시에 멍청한 내게 전화력을 덩켜도 번지 맞는 말 걸어 다 was overdose 도망가 from the city lights 도시의 빛을 피해 불빛을 피해 도망가 from the city lights 더 밝아 나는 빨리 너도 갈래 같이 도망가자 시끄러운 얘기 머리 짙은 머리 옆거리땐 Baby 한번 너의 눈물 막으면 내가 좋아하니 이제는 지쳤어 이것이면 미쳤어 앞서 말한 일본식 고로케는 밥반찬이나 식사에 가깝지만 한국에서는 단품인 빵 요리에 가깝죠. 원래 지금과 같은 빵 고로케가 보급되기 전에는 서양식 감자 크로켓을 고로케라고 불렀는데요. 조리법은 일본식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일본 특유의 방식인 크림 고로케보다는 서양식처럼 감자의 고기나 생선 야채를 섞은 고로케가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도 고로케 하면 생선을 넣은 바삭한 튀김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일본식은 주로 어류가 아닌 해산물, 게살이나 새우살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고로케는 어류를 사용하여 오히려 서양의 생선 크로켓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빵집이나 다른 제과점에서 팔리는 고로케는 되직한 속재료를 빵 반죽 기반에 피로 한번 감싼 후에 빵가루를 묻혀 튀기는 음식으로 변화했죠. 결국 밥과 같이 먹는 튀김보다는 빵으로 인기를 끌게 되어 양식 고로케를 제치고 보급된 것이기 때문에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와 같은 대형 빵집 체인점에서도 손쉽게 고로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먹어본 고로케 중에는 파리바게트의 잡채 고로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에 잡채가 든든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딱이거든요. 뉴진스의 하이보이. 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ome on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hemical light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꿈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Oh, 알려줄 거야 They can have it no more 봐봐 여기 내 이름 써있다고 Yeah 누가 내게 뭐라도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this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Oh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ome on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 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고로케 레시피죠. 케첩에 찍어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는 감자 고로케 지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우선 감자 4개, 양파 4분의 1개, 당근 조금, 햄 한 줌, 마요네즈, 소금, 후추, 튀김가루, 계란 2개, 그리고 빵가루를 준비해 봅시다. 준비물이 조금 많죠? 그치만 아주 간단하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어요. 우선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넣고 10분 이상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감자가 삶아지는 동안 햄, 양파, 당근을 잘게 썰어 냄비에 오일을 두른 후 볶도록 합시다. 먼저 당근과 양파를 넣고 볶다가 익어가면 햄을 넣고 함께 볶아주시면 돼요. 다음으론 잘 삶아진 감자를 볼에 넣고 곱게 으깹시다. 소금, 후추도 솔솔 넣어주고 타원형으로 모양을 빚으면 동글동글 귀여운 고로케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마지막으로 튀김가루, 계란물, 빵가루 순서대로 옷을 입힌 후 끓는 오일에 퐁당 넣어 팬에다 튀겨주면 바삭바삭 감자 고로케 완성입니다. 아, 에어프라이기가 집에 있다면 180도에서 20분 내외로 구워주면 기름도 안 튀고 깔끔한 뒤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보이콜드의 바람바람. 이 바람은 out of control 올라가는 이 credit yeah. 이 바람은 out of control 풍기는 향은 treasure yeah. 지나가는 바람 같이 나를 사랑하지 말라고 이미 다 얘기했잖아. 내가 쓴 사랑 노래들은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자랑이 아니야. 갈라면 가라. 네가 나를 계란 바람에서 꺼내줬다면 네게 됐을 거야. 할 말 다 했으니 그만 자라. 실망에게 나아. 네가 원하는 사탕 빨리 말뿐인 사과를 내줬다면 네 말대로 웃었을까. 넌 과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미 끝난 이상 이 노래로 나만 아픈 용서를 뺏긴 나라. 이 바람은 out of control 올라가는 이 credit yeah. 이 바람은 out of Mm-hmm. 날씨가 추워 너가 내 손을 잡은 그때는 봄. 너가 내 손을 떼고 다시 보자면 난 못 참거든. 그 멍청한 말을 뱉는 입이 예뻐 내 몸에 얼토라. 이게 내가 취한 건지 아픈 건지 너 갖고 노는 건지 방식인 건지 뭐로 못 참어. 왜 멍청한 말을 뱉는 입이 예뻐. 여기건 전별 때려다줘 선택하라는 거 아냐. 말 좀 들어줄래. 너의 질일 중 나 몇 번째 숨겨봐야 하는 달 표정도 그리 못 숨길 건 왜 나타난 건데. We 네 맘대로 부르다가면 난 어떡해. 내가 다 세워놔봤자 소용없잖아. 너 앞에서 나는 paper case. 넌 제정신 아냐. 나도 그렇겠지만 절대 사랑이 아냐. 이건 zero sum game. 너 부르라 부르다 웹 속에 내 작은 불씨까지 다. 이 바람은 out of control 올라가는 이 credit.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다섯 번째 빵 그렇게도 잘 구워봤습니다. 그렇게에 관한 일화를 듣고 빵을 먹어보니 더욱 맛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같은 빵이어도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정착해가는 과정이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했던 점심시간이 정말 행복했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애안제, 진심을 다해서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 굽는 PD 안혜지, 기술의 빵순이 박지연, 저는 제빵사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